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담없는 경모심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 있습니다. 기내의 꼬나크리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고 있을 때 불후의 고전적 로작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어 원수들의 반사회주의 전략의 총파산을 선언하시었다고 하면서 승승장구에 나가는 조선의 현실은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진리이며 인류가 사회주의로 나가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주최 사상연구 우간다 전국위원회 위원장, 볼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은 사회주의가 자기의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될 수 있은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영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세계 자주와 위협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빗이어 가시는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